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유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월요일이 왔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럭저럭. 네, 아, 비가 오네요. 이제 막 비가 많이 올 이제 네, 계절이 오죠. 계절인 것 같아요. 혹시 네. 라디오 방송 중에 비 소리가 들린다면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재밌는 토픽을 들고 왔는데 네. 이거를 사실 들고 오게 된 계기가 지금 제 동생이 약간 이 시절이기 때문에 아~ 좀 네, 가족끼리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들고 온 주제는 사춘기 그 시절이라는 아, 주제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사춘기는 한 번씩 꼭 겪고 이제 성장해가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춘기, 또 흔히 말하는 중2병. 되게 요즘 말로는 이불킥 하는 순간이라고 맞아요. 다들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겪는 사춘기와 또 유민 씨가 겪는 사춘기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SNS라고 하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있는 것처럼 네. 유민 씨가 사춘기 때는 싸이월드가 있지 않았나.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 버디버디 네. 옛날에 되게 재밌는 싸이월드 글귀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싸이월드가 원래 중2병의 시초예요. 그래서 막 인생은 상처다 막. 네. 아, 음악은 나 국가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이다. 네, 그런 거.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유민씨는 뭐 사춘기 때 또 특별하게 뭔가 기억나는 순간이 있나요? 그냥 사춘기 때는 항상 그 반항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나 한 번쯤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괜히 막 그게 중2병이죠. 그쵸. 뭔가 내가 하는 건 다 왜 다 틀리다고 하지? 왜 내가 한 거 잘못됐다고 하지? 뭐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엄마한테 많이 반항을 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예, 친구들하고도 그때 한창 학교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네. 반항심에 안 갔어요. 집에 바로 안 가고 놀다가 늦게 들어가고 그런 정도.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사춘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고작 해봤자 길어봤자 그쵸. 5년 짧으면 1년 작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제 사춘기라는 게 왔을 때 저는 제가 사춘기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가 정말 고마워하는 가족이고 과연 내가 저렇게 반항을 할까 했는데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여자 때문에 반항을 좀 많이 했어요. 부모님 속세기는 거 1위가 참 남자는 아들은 여자 때문에 그럼 참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특히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아이고. 참, 왜 여자친구 못 만나게 하냐. 아. 이제, 학업이 굉장히 중요할 때니까, 부모님은 그쵸. 그랬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왜 그랬지 싶고. 지금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때, 그러니까 부모님 네, 왜 그랬는지. 그쵸, 저 이해가 가죠. 근데, 예. 네, 왜 더 이해가 가냐면, 요즘 제 동생이 그래요. 제 동생을 보면서 와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렇죠. 이거를 왜 깨달았냐면 이제 아, 이 얘기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아 저희 두 곡 듣고 올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좀 사춘기와 좀 관련 있는 노래를 찾으려 했다 보니까 찾았던 게 볼빨간 사춘기의 아, 또 제목이 또 굉장히 네 첫사랑. 그리고 두 번째 브라운 아이즈의 루아흐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릴 때 넌 키도 작고 빼빼 말랐지 기억나 난 너가 그런 네가 괜히 맘에 들어 두드려 붙지만 짙게 놀려주는 게 나름 나의 맘이었는데 Why don't you know 흘려져버린 너는 왜 때문에 멋진 건지 부드럽고 조용했었지 기억나. 근데 어쩜 하는 말마다 왜 그렇게 예쁘게 하는데. 이제는 놀릴 수 없이 커져버린 너의 어깨가 날 설레게 할 따뜻할 것 같아. A winter night when I meet you. 나 너를 만나면 그 어릴 때 모를 때 사실 널 좋아했다고 말해줄 거야. 괜히 널 보면 못되게 굴었었다고 말해줄 거야. 너도 그날로 돌아가 솔직해질래. Thank you. 해도 그대의 눈 참 좋은 걸요. 이렇게 그대를 느끼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겠죠. 내 모든 시작과 끝은 그대란 걸 약속할게요. 언제나 그대 편히 돼주는 걸 나 영원히.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내 맘을 안아주세요. 네, 이렇게 두 곡 듣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지금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사춘기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죠. 뭔가 그 내만의 세상에 산다 그럴까요?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 굉장히 커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한창 친구들이랑. 네, 맞아요. 맞아요. 하고 싶어해요. 뭔가 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네. 나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그러는데 저는 제가 사춘기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동생 보기 그 전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이 정도는 허락해줬을 정도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네. 동생 제가 이제 3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네네. 동생이 이제 공부 안 하고 뭐 PC방에 가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친구들이랑 노는 걸 또 좋아한다든가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저도 똑같이 동생한테 엄마가 했던 잔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네.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네. 형도 그러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할 말이 없어져요. 되게. 그럼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생각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도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생각을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동생이 그런 말 하는 게 형도 똑같은 얘기를 옛날에 들었을 거고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고 그런데도 형도 바뀐 건 없을 거다. 몸소 겪어보지 않았을 때까지.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춘기 때는 누구 말도 안 듣죠. 아니, 사실 그게 맞는 건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왠진 모르겠는데 무작정 그냥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동생 말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아 나도 답이 없었구나. 나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그렇죠. 다 한 번쯤은 겪고 지나가는 그때가 네. 있죠. 진짜. 그래서 아 정말 동생을 보면서 괜히 갑자기 할 말이 없고 예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춘기는 오고 또 내가 몸소 겪어보지 않았을 때가 아니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겪었으니까 네. 아니까 좀 그러지 말라 나도 네, 그래서 그래봐서 아는데 네, 맞아, 그러지 맞아, 않아서 맞아. 좋겠다는데 또 그때는 또 그게 또 안 들려요 정말. 네 맞아요. 참 진짜. 한참 그때가 이제 어른이 돼가는 약간 맞아요.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약간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나는 좀 어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도 맞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막 자기만의 가치관도 생길 때 나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꿈도 이제 뭔가 자기가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할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또 근데 또 사춘기라고 하면 보고 굳이 반항 말고도 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첫사랑이라든가 아 뭐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약간 첫사랑이라든가 굳이 꼭 반항 말고는 또 첫사랑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 우정? 또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그 우정 때문에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맞아, 그럼 맞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그,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그 약간 중2병이 발동을 하면서 약간 친구는 네. 나의 전부 막 이런 식으로 되버리니까 날 이해해주는 내 삶의 이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좀 커요. 친구보다는 그 여자친구 때문에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뭔가 첫사랑 우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오지 않을까.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다들 이제 올 거예요. 네, 왜 그랬지? 저도 보면 되게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네, 왜 이렇게 그랬지? 정말 네, 요즘 한참 들어서 이제 제가 사진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씩 어제 재밌었던 게 사진 일을 하다가 이제 커플 촬영이 이제 그게 왔어요. 네네. 커플 촬영이 문의가 와서 촬영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정을 하는데 시간이 이제 저는 2주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2주 정도 걸린다고. 왜냐면 그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보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2주 뒤인 어제 제가 사진을 보냈어요. 네. 이제 단톡방에다가 3명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저 있는 단톡방에 보냈는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혹시 죄송한데 사진 없애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왜? 또 뭔 소리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헤어진 거죠 둘이. 아 2주 만에? 네, 2주 만에 헤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저는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뭐 손님일 수도 있고 모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 좀 친하게 다가가는 편이라서 페이스북 친구가 돼 있는데 네네. 막 둘이 막 페이스북에서 막 싸우고 해명글을 올리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게 이불킥이 그게 이불 그러니까 약간 그 나이 때는 좀 그렇죠. 그런 게 뭔가 전부인 것 같고 맞아요. 왜 우리들이 보면 제가 그걸 딱 보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 네. 좀 귀엽다라는 생각? 좀 웃기고 나도 저랬던 기억이 들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 친구들한테는 지금 그때 그 순간이 정말 막 내 인생의 전부 같은 맞아. 세상 진지할 거예요 세상 진지하고 막 이걸 막 내가 처리 안 하면 막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막 내 인생은 막 끝날 것 같은 막 그래서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옛날이라기에는 너무 얼마 전이긴 하지만 근데 또 사춘기 때가 보면 겁이 없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겁 없이 뭔가를 막 다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시간이 지나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느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때는 진짜 막상 저질러 보고 보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유민 씨는 막 뭐 도전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나 했던 게 있나요? 아 글쎄 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왜냐면 저는 네. 사춘기 때 제가 이제 요리를 일찍 했다 보니까 사춘기 때 요리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솔직히 누구나 뭔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리를 딱 시작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별거 있겠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너무 바쁘고 저질러 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메꾸고 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러는데 지금 아직 뭐 20대도 뭐 한참 열정을 가지고 그렇죠. 사춘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겁 없이 뭔가에 진행을 하고 도전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해지기도 한 거지만 겁이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뭔가 새로워할 때 왜냐면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힘들 걸 내가 알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니까. 근데 사춘기 때는 왜 하루 뭐라 그러죠? 그 속담이 있는데 하룻밤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하룻밤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그냥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저질러보고 그걸 메꾼다고 이제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어리니까 이해도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해해주는 것도 있어요. 아 어리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 곡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 손승현 씨의 너무 늦은 건가요? 그리고 또 볼빨간 사춘기가 부르는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오실게요.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변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용기가 좀 그런 용기는 가끔씩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네. 그때만큼의 용기는 솔직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이제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용기 낸다고 하는데 그때만큼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솔직히 이제 제가 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지금도 사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용기 내는 거는 약간 용기 내는 척하는 무섭지만 두렵지만 일단 가야 되니까 그렇죠. 하는 건데 그때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기보다는 생각이 나쁘게 말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좋게 말하면 뭐 그냥 두려울 게 없다. 그렇죠. 용기가 보다는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준 씨는 아직 그래도 돼요. 근데 그래도 되는데 벌써 지금 두려운 게 너무 많이 생겨서.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 참. 그래서 지금은 벌써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벌써? 벌써. 진짜. 저는 글쎄 뭔가 하려고 하면 일단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새로운 걸 하려면 같이 뭐라 해야 되지? 병행을 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진짜 뭔가 도전할 수가 없죠. 내가 하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아니랄 수도 있어요. 나쁘게 보면. 편안한 거를 추구하려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럼 사춘기 때, 근데 사춘기 때가 가장 이불킥 하고 정말 참 웃기고 예, 네. 힘든 일이면서 네. 또 그때가 아마 제 지금 인생 중에는 가장 재밌었던 그렇지. 때가 아닌가? 예전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싸이월드 계정을 찾았어요. 글을 봤는데 못 보겠나 그래요. 오글거려가지고. 아 맞아요. 내가 왜 저런 걸 썼지? 왜 사진 막 그런 거 막 쓸쓸한 사진 올려두면서 막 글 쓰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또 다이어리 해가지고. 아 안 되겠다 싶어 계정을 지웠죠. 저희 또 싸이월드 이야기는 또 노래 두 곡 듣고. 네. 저희 노래 다음 곡 두 곡은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폭풍 속의 주 그리고 나얼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슬슬한 밤으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t go, if you want no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과 치고 비추리라 내게 밑에서 알아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는 지켜주시리 No matter what may be the test God will take care of you In His rest, God will take care of you. Oh, yeah.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all the way. He will take care of you. Of you, of you, He will take care of you. Oh, oh. Jesus. 네, 싸이월드. 저도 싸이월드를 했거든요. 아, 정말요? 초등학교 때였긴 했는데. 혹시 BGM 뭐였나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약간 좀 우울하고. 아, 그게 약간 싸이월드 감성이라 그래서. 네, 그런 거 해놨었어요, 네, 맞아, 막. 맞아. 여기 항상 머리 위에 먹구름 있고 네, 막 그리고 옆에 왜 그 뭐지 프로필처럼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막 그런 중2병 감성 걸 써놓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지금 그래 막 그렇게 하고 박명수 막 아, 박명수래 뭐라 그러죠? 방 타이틀처럼 모르게 있는 거? 말고 옆에 내 방에 몇 명 들어왔나 막 아, 확인하고. 방문자 수. 아, 방문자 수 확인하고. 맞아요, 맞아. 이거 막 맨날 퍼가요 물결 하트에 막. 맞아요. 쓸데없이 막 그림자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올려놓고 거기다가 막 이상한 글 같은 거 써놓고 어, 맞아요. 그거 진짜 못 보겠더라고 지금 보니까 근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래 뭐 그것도 추억이니까 근데 좀 창피하긴 해요 네 싸이월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참 싸이워즈 생각하면 왜 어머니가 저한테는 도토리 안 사, 저한테는 도토리 같은 거 그런 거 쓰지 말라 하면서 어머니는 그런 거 많이 샀는지. 싸이월드 하면 진짜 도토리의 노예가 돼요. 정말. 신곡 나오면 신곡해야 되고. 맞아. 그게 제일. 그럴 때가 있었죠. 아, 요즘은 그래도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도 아직도 그런 약간, 요즘에는 좀 맥, 그래도. 그러니까, 네, 있긴 한데 좀 다듬어진 느낌? 네, 다듬어진 느낌? 싸이월드는 싸이월드의 감성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또 요즘 인스타랑 페이스북은 또 그것만의 또 뭔가 다른 네, 뭔가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좋아요 누르고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처럼 막 글을 막 장문으로 쓰는 건 아닌데 해시태그로 짧게 짧게만. 요즘은 근데 전달은 다 되게. 네, 요즘은 진짜 딱 글 간단 명료하게 딱 적어놓고 뭔가 되게 감성 있는 척. 맞아. 카페 가가지고 어디 막 비춰진 거 찍어가지고 새벽에 그것도 낮에 올리면 안 돼. 새벽에 올려야 돼. 새벽 감성. 응, 새벽 감성 해가지고 아, 올리고. 진짜. 확실히 달라진 점은 인스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달라진 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약간 싸이월드는 이제 약간 파도 타기? 인스타는 이제 파도 타기 자체가 돼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이미 일단 다 오픈이 바로 돼 광고가 되고 오픈이 되니까 그리고 맞아. 모르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찾다 근데 인스타는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자존심 상할 때도 많아요. 자존심 상한다는 게 아니고 좀 기분이 상할 때가 많아요. 왜요? 어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인스타에. 아... 맞아 진짜. 예 보면서 자괴감 들어요. 왜 난 저렇게 안 됐지? 그러니까 인스타는 또 너무 오픈이 돼 있어요. 너무 맞아요. 모두에게 오픈이 돼 있어서 그게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인스타 요즘 인스타의 감성은 또 비공개로 해놓고. 팔로우 수가 많아야지 진짜 아... 인싸죠. 인싸 혹시 아세요? 인사이더? 네, 인싸 아싸 아웃사이더. 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인싸는 약간 얼마 전에 얼마 아, 전에 알았어요. 그게 정말 인싸죠. 정말 딱 비공개해놓고 나는 내가 그리고 적어놓는 거예요. 아... 뭐라고 적어놓냐면 이 계정은 막 이제 친한 정말 친한 사람들 아니면 막 하나의 아, 계정 아니라고 지인 아니면 하면서 막 팔로우 수는 막 몇천 명 넘어가고 막. 참... 이게 진짜 인싸죠. 아우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그 노래 두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이제 라스트의 춤추는 세대 그리고 디사이블스의 미라클 제네레이션 듣고 오실게요. 주차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 받은 영혼 이제 주 자비로 춤추 it's my turn. All my dancing generation, are you ready? 사정수와 가로잡던 죽어야 할 죄인, 내 온몸을 꽉 조였던 제사들의 매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난 오랫동안 헤매인, 끝을 결국은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외인. 이제 난 어떻게 해야 이겨 담아내서 벗어나, 생명과 의로움으로 나의 삶을 채우나. 날 정말 공부하자고 깨달아서 오호라. 그러나 예수께 십자가 은혜가 있지 나 세우네. 믿음 믿음으로 너와 나는 구원받네. 아무 대가나 짚을도 없이 이 노래가 빨라서나 신나거나 해서라면 춤출 이유가는 없지. 시간이야 춤추게 하고 주의 영광이 날 소리지르게 하지.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이 니 심장을 뛰게 한다면 모두 다 같이 전방에 힘찬 함성. 거슬린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오.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Miracle Generation. Oh yes, I believe. Oh I believe. One, two, three, four. Oh,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사춘기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SNS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사춘기 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이 좀 필요한 나이? 누구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 할 나이?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대부분 사춘기 때 SNS를 시작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정말 남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좀 그럴 나이인데 이제 그게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본인의 방법으로 그러겠지만 좀 그런 것들을 어른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좀 더 좋게 잘 이야기하면서 지도해 나가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요새는 아마 좀 요새 아이들이 어떻게 사춘기를 겪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말 그대로 SNS가 오픈되는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그쪽에 풀고 이런 게 있어서 왜냐면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 그렇게 막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주로 뭐 부모님들한테 대들다거나 반항하거나를 많이 했는데 왜냐면 공유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네. 친구들 위해는 근데 요새는 되게 온라인상으로 그런 게 많아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 아이들은? 근데 요새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뉴스 기사들이나 네. 이제 뭐 페이스북에 그런 거 많이 뜨잖아요. 기사들이나 뭐 연예인 뭐가 어떻게 됐다 네네. 막 그런 거나 뭐 재밌는 방송이나 뭐 재밌는 영상이 있으면 댓글들이 막 되게 많잖아요. 네네. 저는 영상 보는 것보다 댓글 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더 재밌어요. 그래서 가서 궁금하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는 댓글들이 있어요. 맞아요. 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저런 댓글 달지? 맞아요. 그런 댓글 있어요. 하고 들어가면 초딩들이 되게 많아요. 무서워. 요새 초딩들이 제일 무섭다고. 네, 요즘 초딩들이 제일 무서워요. 요즘 초딩들이 예를 들면 뉴스에서 네. 뉴스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여기들 막 예를 들면 막 욕을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막 네.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막 그 정말 그런 약간 저격글이래 요즘 저격글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이 저거 너무 명로 뭐라 그러죠? 설명 되게 잘 돼 있고 정말 와 반박할 수 없다라고 딱 들어가 보면 뭐 어디 초등학교에서 나왔다 어디 뭐 중학교까지 나왔 뭐 중학생이고 초등학생 그런 거예요. 무서워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아, 요즘 진짜 애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악플이나 그런 것들이 좀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런 부분만 잘 지도되고 하면 또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좀 좋아요. 또 인터넷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그쵸. 충분히 사춘기를 또 저희 때보다는 더 좋은 기억과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또 그러면 이제 또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벌써. 그러게요. 벌써 또 퇴근할 시간이 왔네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IUC의 팔레트 들으면서 저희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